정말로 끝나버린 스토리 난 믿기지가 않아 널 가볍게 대한 거 다 인정해 I got it 지금 내가 갈게 너 아무데도 가지 마 왜 말이 없어 답이 없어 내 맘은 그게 아니야 So even million-dollar bills in this classy wash face right so everybody 24/7 May boy tatted 여자들은 예뻐 tight tight mini skirt 입고 be some purse to my soul move the bam bam bam but 어디서 너랑 비교해 to me.